우리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생애 가운데 11번째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이방 백부장의 믿음을 높게 평가하신 예수님께서 그 즉시 이 백부장에게 속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이 가득한 믿음이었다. 사랑이 가득한 믿음이었다. 당시에 종은 사람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짐승, 가축과 같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재산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죽어도 사람 목숨 취급받지 못했던 것이 당시의 종이었죠. 그러한 종을 위해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청을 했다는 것은 백부장의 마음속에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미물의 생명 하나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이 사랑 가득한 믿음이 들어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 넘쳐나는 믿음이었다. 누가복음 7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같은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바로 유대인 장로들이 이 이방 백부장의 선행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방 로마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까지 지을 정도로 사랑이 많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종이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의 믿음이 있는가? 믿음 가운데 사랑의 믿음이 있는가? 아무리 지위가 낮고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영혼 하나를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대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몸낫기를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바다보다 넓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마태복음 18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어린아이, 즉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한 자,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연약한 자, 그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비천하고 연약한 자 한 명을 케어하는 것, 예수님을 돌보는 것이다. 결국 백부장은 비천한 자신의 종, 자신의 하인을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겼기에 예수님도 백부장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절대로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5월 새벽제단을 맞이하여서 교회 내 그 어떤 사람이라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모두가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지극히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지극히 겸손한 믿음이었다. 당시 유대인들을 통치하던 로마의 고위 간부, 이 백부장의 신분으로서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고 또 비천한 자기 종의 생명을 귀하게 여김은 물론 당시 자신들이 통치하고 있던 그 유대인 출신이었던 예수님께 머리를 숙인 이 백부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대인 중에 한 명, 그 예수님께 머리를 숙인 백부장이에요. 본문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유대인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 내 주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지극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는 비결,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겠어요.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불러 은혜를 채워주신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시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 백부장과 같은 겸손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겸손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야, 나처럼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겉으로는 말을 못하죠. 속으로는 외쳐요. 야, 저 사람보단 내가 믿음 좋다. 저 사람보단 내가 낫다. 교만한 믿음이에요. 내가 천국 못 가면 이 땅에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어. 이런 교만한 믿음으로 내가 자신하며 살아오진 않았느냐. 잠언 16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선두주자가 된다. 자기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자들도 다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이 시간 5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교만한 믿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믿되 겸손한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이 칭찬하셨는가? 바로 시공간을 초월한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정말로 보기 드문 믿음이었어요.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하인이 있는 집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씀만 하면 그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바로 내 하인에게 역사될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신 가장 큰 이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지 못한 바로 예수님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런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이 시간 현재 나에게 처해진 환경 초월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서 그 어떠한 일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의심 없이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문제, 나도 모르게 1%의 의심을 갖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백부장의 믿음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기록과 누가복음 7장의 기록이 같은 사건인데 내용이 약간 달라요. 마태복음 8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직접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같은 사건인 누가복음 7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이 직접 대답한 것으로 나오죠.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7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이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벗들을 보내어 대신 말하게 했다. 또한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다 표현하고 있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보낸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복음의 기록이 사실적인 기록이에요. 누가는 의사죠.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기록한 그대로 실제 예수님은 실제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누가복음의 기록대로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보낸 사람들의 배후에 있는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높이 평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찾아온 것처럼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겉으로 드러나는지, 누가 실제적으로 행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되 은밀하게 뒤에서 믿음으로 행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그러한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겠어요. 바로 이 말씀대로 누가복음에 사람을 시켜 은밀히 행한 백부장의 선행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그 백부장을 직접 드러내신 것입니다. 백부장이 직접 와서 직접 행한 것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너무 좋아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슬퍼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논리대로라면 사람들에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칭찬받는 거 오히려 슬퍼해야 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는 하늘의 상급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선행을 아무도 모를 때, 오히려 아무도 칭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때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무도 칭찬하지 않은 그 선행, 그 믿음의 일, 이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누가 칭찬하든 무시하든 간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오로지의 신앙으로 교회 일에 열심히 헌신하시는 가운데, 야, 내가 늘 푸른 동산교회 여러 성도들 봤는데 그 중에 너와 같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내가 축복으로 갚아주마. 하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